참나쁘죠. 그대 없이도 사람들을 만나고 또 하루를 살아요. 이런 거죠. 그대 모든 것 조금씩 그려지다 없던 일이 되겠죠. 벌써 나 두려운 마음뿐이죠. 한참 애를 써도 그대 얼굴조차 떠올릴 수 없죠. 웃고 있어도 자꾸 눈물이 나요. 그대 역시 그렇게 나를 잊어가겠죠. 왜 그랬나요? 이럴 걸 알면서도 이별이란 이토록 서글픈 모습인데 정말 사랑했는데 벌써 나 두려운 마음뿐이죠. 한참 애를 써도 그대 얼굴조차 떠올릴 수 없죠. 웃고 있어도 자꾸 눈물이 나요. 그대 역시 그렇게 나를 잊어가겠죠. 왜 그랬나요? 이럴 걸 알면서도 이별이란 이토록 서글픈 모습인데 단 하루도 안 될 것 같더니 내가 싫어질 만큼 익숙해져만 가죠. 별일 없나요? 그대 역시 나처럼 깨어나고 잠들며 그런 대로 사나요? 그대 없이도 아무 일 없다는 거 이별보다 더 아픈 세상 속을 살아요. 슬픈 하루가 가죠.